힘이 들 땐 조금 쉬었다가 효력이 레드불 내 입술이 좋아 아니면 내 바디가 좀 봐 솔직히 말해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저기 저기 나밖에 없어